리 길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피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기간 왕의 외교부장을 만났으며 류진민 부부장, 공현우 부장 조리를 만나 각각 회담을 진행했습니다. 쌍방은 조중친선이 두 나라 로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시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두 나라의 미리 비로소 맺은 친선이라는 데 대해서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. 또한 조중 두 나라의 미래 공동의 제보인 조중친선을 대를이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 했으며 조중친선 관계를 공고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토의했습니다. 쌍방은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